어느 날 8살 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피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5살밖의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빠가 위험하구나.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아이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을 앞둔 오빠가 불쌍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네가 왜 죽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아버지에게 아이가 되물었습니다. 피를 뽑으면 죽지 않나요? 그럼 넌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 꼬마 아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 윌리엄 갤리슨이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about it never. Simple pleasure, not much better, but I won't regret it never. Where I go, I just don't know. Well, I gotta take it slow. When I find my peace of mind, well, I'm gonna give you some of my good time. 강원도 원주 단구동의 김은하 양 어떻습니까? 친구 오견이와 함께 들으라고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영화 콘해즈 중에서 Red Hot Chili Peppers가 부른 Soul to Squeeze였습니다. 뾰족 대머리를 한 우주인들의 이야기죠. 저는 그 머리가 핵탄도같이 느껴졌는데요. 영화 콘해즈 중에는 Alternative Rock 그룹인 Red Hot Chili Peppers의 이 노래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 흑인 특유의 사운드 펑크와 70년대에 등장했던 락의 이단아 펑크 음악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음악. 그것이 바로 Alternative Rock이죠. 80년대에 그 게러지 밴드로 출발해서 90년대 초에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주로 이제 차고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밴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점차 그들의 이름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Red Hot Chili Peppers는 이 Alternative Rock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를 뒤섞어 놓은 새로운 락의 형태, 바로 Alternative Rock 음악인데요. 이제 이 장르의 음악은 90년대 젊은이들의 음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80년대 마돈나가 지배하던 상업주의 대중음악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음악이 바로 Alternative Rock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Alternative Rock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영화는 그 유행과 시대의 영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FM 영화 음악은 90년대의 락 음악, 그 X세대를 대변하는 Alternative Rock 음악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그 신세대 락 팬들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네요. 먼저 노래 한 곡 들으시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한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얼터너티브 밴드인 Alice in Chains이 부릅니다. A Little Bitter.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Alice in Chains가 부른 A Little Bitter였습니다. 하이텔의 김미용 씨 신청곡 오랜만에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자, 이 Alternative Rock, 90년대의 새로운 락 음악은 사실 80년대 초반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70년대 락 음악기에 고압 전류 같은 충격을 준 음악은 펑크죠, 펑크.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터너티브 락은 이 펑크 음악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얼터너티브 락에는 다분히 펑크 락의 스타일과 정신이 계승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조용한 비 많이 오는 도시 시애틀은 이 얼터너티브 락의 메카로 그 역할을 해왔죠. 80년대 초반 시애틀에서 활약하던 Malfunction, The Melvins, Green River, Mother Love Bone 같은 그룹들이 이 얼터너티브 락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그 허름한 창고에서 연습하면서 아주 적은 수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특히 이들은 주로 이제 찢어진 청바지, 아주 허름한 티셔츠 이런 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밴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널바나나, 펄잼 같은 역시 시애틀 출신 그룹들이 인기 정상에 올라있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락은 시애틀 사운드라고도 불릴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브루스 리의 아들인 브랜든 리가 주연한 영화 The Crow는 그 브랜든 리가 촬영 도중에 사망했지만 그래도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으로 완성된 영화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90년대의 락 사운드를 대변할 만한 그 새로운 락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매되자마자 빌보드 넘버원을 기록하는 정말 대단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자, 얼터너티브 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 The Crow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Stone Temple Pilots가 노래하는 Big Empty. much tripping and my soul's worn thin. Time to catch a ride, it leaves today. Her name is what it means. Too much walking, shoehorn. 영화 The Crow 그 분위기에 아주 잘 맞는 노래였습니다. Big Empty, Stone Temple Pilots의 노래였어요. 자, 이 Alternative Rock은요. 지금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아마도 이 Alternative Rock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데는 이 그룹이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Nirvana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앨범인 1990년도의 Nevermind가 그 시초가 아닌가 싶어요. 대중적 성공에. 그 여러 장르가 뒤섞여서 독특한 음악을 선보인 앨범이죠.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앨범은 Alternative Rock의 등장을 예고했죠. 이 Nirvana의 Nevermind가 성공한 뒤에 Pearl Jam, 뭐, Stone Temple Pilots, Alice in Chains, Soundgarden 같은 alternative rock 밴드들이 계속해서 히트를 아주 그것도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alternative rock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죠, 정말 이 alternative rock 음악의 성공 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Nirvana의 리더인 Kurt Cobain이 자살을 한 그 사실이요. 27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슈퍼그룹 널바나는 그막을 내렸습니다. 이 널바나의 리더였던 커트 코베인은 영화감독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퀸틴 타란티노 역시 널바나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들의 음악을 영화 펄픽션에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랑 음악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결국 이 너바나의 음악은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커트 코베인과 켄텐 타란티노는 함께 만나서 그 전에 공동 작업을 할 계획도 세웠었대요. 그러니까 타란티노의 영화 음악을 널바나가 작곡할 계획. 하지만 이제 커트 코베인이 이 세상에 없으니 그 계획도 공중으로 무산돼 버렸습니다. 자, 켄텐 타란티노가 시나리오를 쓰고 마지막 보이스카우스 만든 그 토니 스코트 감독이 연출한 영화 트루로맨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역시 얼터너티브 록 밴드인 사운드가든이 노래합니다. Outshined. 영화 트루 로맨스 중에서 아웃샤인드 사운드가든의 노래였습니다. 참 펑펑 터지는 게 시원하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는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은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신청해 주신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아마 잠 굉장히 올 때 이런 곡들을 듣고 있으면 좀 책상에 앉아있기 쉽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 음악의 매력은 있겠죠. 그런데 저만 해도 확실히 구세대인 모양입니다. 이게 안 들어오네요. 영화 싱글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비디오 제목으로는 클럽 싱글스라고 나왔죠. 이 영화는 얼터너티브 락의 본산지인 시애틀을 배경으로 90년대 젊은이들의 사랑을 아주 상큼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시애틀이어서 그런지 이 영화 사운드트랙에는 이 지역 출신의 얼터너티브 락 밴드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사운드트랙에 참여하고 있는 밴드로는 얼터너티브 락의 4인방 중에 하나라고 하죠. 펄잼, 또 Alice in Chains, Soundgarden, 그리고 얼터너티브 락의 초창기 밴드 Mother Love Bone이 있습니다. 특히 펄잼은 이 영화의 공연 장면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이 얼터너티브 락의 대표적인 그룹인 펄잼은 시애틀 출신의 밴드인 그린 리버의 멤버들이 주축을 이뤄서 만든 밴드인데요. 얼터너티브 락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밴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3천석이 넘는 공연장에서는 공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요. 3천석이 넘으면 관객들이 자신의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참 괜찮죠? 그리고 이들은 슈퍼밴드면서도 주최 측이 공연 티켓을 너무 비싼 값에 판매한다고 항의도 하는 그런 아주 다른 면모를 그 보통 돈도 고른 슈퍼밴드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얼터너티브 락이 펑크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락 음악은 슈퍼스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연주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펑크의 정신이죠. 펄잼은 자신들은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의 편에서 특히 소외된 젊은이의 편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기특한 그룹입니다. 자, 영화 싱글스 중에서 펄잼이 부르는 노래 들어보세요. Breath. FM 골든디스크의 DJ인 김창환 씨의 표현을 써본다면 신통방통한 그룹이라고 할까요? 펄잼의 영화 싱글스 중에서 부른 Breath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펄잼만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 Alternative Rock 자체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 음악에 있어서 사생아처럼 불쑥 튀어나왔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Alternative Rock에 대해서 이 음악은 음악을 통해서 그 슈퍼스타로의 황당 꿈과 환상을 쫓기보다는 처절한 현실의 불평등, 편견,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얼터너티브 락 음악을 하나의 장르로 이해하기보다는 90년대에 나타난, 그러니까 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의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90년대 X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락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죠. 흑인의 펑키한 사운드, 또 락 음악의 엑스터시, 그리고 펑크 락의 정신, 뭐 이렇게 여러 요소가 뒤섞인 얼터너티브 락은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얼터너티브 락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있죠. 바로 REM입니다. 얼터너티브의 선구자적인 그룹인데요. 80년대 초반부터 등장해서 당시 뉴 락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서 등장한 그 그룹인데요. 맥라이언과 앤디 가르시아가 주연한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에 바로 이 REM의 노래가 아주 인상 깊게 쓰이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배경으로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 REM의 노래가 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이 노래가 수록되지 못했는데요. 오늘 저희 시간에서 그 노래 띄워드릴게요. REM이 부르는 Everybody Hurts,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천사미녀 수지라고요. 선영양 잘 들으셨어요? 아니 다이어트하기 입맛 없어지는 음악 좀 들려달라고 하면서 신청하면서 하필이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이 티타의 테마를 신청하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입맛이 너무너무 마구마구 생기던데요. 잘 들으셨나요? 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전지원 군과 강내윤 군은 두 분 분명히 친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똑같이 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거든요. 친구 원상균 군이 세상에 태어난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 덕진구 송천동의 강성수 씨,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박혜정 양, 미나 언니와 제가 띄워드리는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 북구 상격 이동의 조현철 씨께도 춘천에 사시는 스현이 누나와 같이 들으시라고 제가 띄워드리고요. 전남 여천 화양면의 김정민 씨, 또 윤전 씨, 가장 좋아하는 친구 정은 은혜의 200일 축하드립니다. 숙명 여중 3학년의 지영 학생이 친구 연주 기백이, 희정이, 최정원, 그리고 윤정원 이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로렌 우드가 부르는 그 좋은 곡 있죠? Fallen,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오늘도 여전히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를 안 뽑았군요.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임정호 씨께 띄워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함께 듣죠? Fallen과 함께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정음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without you.